말탄 사람 토기, 경주 금령총 출토, 신라 6세기, 국보 91호. 1924년 경주 노동동의 금령총에서 두 점의 말탄 사람 토기가 함께 출토됐다. 말의 가슴과 엉덩이 위에 물을 붓고 따를 수 있는 구멍이 뚫려 있는 것으로 보아서 주전자와 같은 용도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. 주인으로 추정되는 인물은 삼각형의 모자와 갑옷을 입고 있고 왼쪽 허리에는 칼을 찬 늠름한 모습을 취하고 있다. 말갖춤도 말띠들이개, 발걸이, 말다래, 재갈 등을 잘 갖추었다. 특히 말 이마에 갈기를 묶어 뿔과 같이 보이도록 한 것으로 미루어 의례용으로 특별히 제작된 것으로 보인다. 하인으로 보이는 인물은 상투를 틀어올리고 오른손에는 방울을 흔들며 주인의 영혼을 안내하는 듯하며 등에는 보찜을 메고 있다. 말 갖춤의 장식은 주인에 비해서 간략하고 발걸이가 표현되어 있지 않다. 이 말탄 사람 토기는 말탄 사람의 의복과 각종 말 갖춤이 사실적으로 표현되어 신라인의 생활상을 알려주는 중요한 자료이다.